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 견새야 18살 같던 어린 내 순정 넘어져 몰라 주면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.